휴양버를 춤추는 길에 꽃가마 타고 가네. 아홉 살 새색시가 시집을 간다네. 서울에 속곡동무 새색시가 사랑일 줄이야. 가네 가네 가슴이 울면서 가네. 속곡동무 새색시가 산 바디랑이 골베는 갑돌이 그리운 속곡동 갑돌이 서울에 아홉 살 새색시가 시집을 간다네. 서울에 아홉 살 새색시가